인디아의 뉴델리에서 진행된 2017년 아시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이 17일 귀국했습니다.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김한성 선수는 남자 자유형 61kg급 경기에서 김선양 선수는 여자 레슬링 48kg급 경기에서 각각 2위를 했으며 리신명 선수는 남자 거전형 59kg급 경기에서 정명숙 선수는 여자 레슬링 53kg급 경기에서 각각 3위를 했습니다.